도시나보다 한비 내리는 소리 나보다 밤비 그치는 소리 님 발자국 소리 밤비 그치는 소리 밤비 따라 따라 돌아가는 내림은 비에 나그네 내려라 밤비야 내림 오시게 내 님이 가시나 보다 밤비 그치는 소리 님 발자국 소리 밤비 그치는 소리 밤비 따 내림 오시겠네